Everything's coming back to me, even though I tried so hard to forget. 나보다 한마디 큰 손, 나보다 두 병 큰 기, 나보다 내 살 먼저 세상에 태어나줘. 무심히 지나쳤던 그대의 모습들이 자꾸만 더 가까이, 이제야 더 가까이. 어느 날에